그 지금 공부하는 대학생들도 또는 자기가 지금 공부를 좀 해보겠다 하는 사람들도 뭐 이것저것 골고루 막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한 가지만 들이파서 열심히 하면 돼요. 오늘 숙제를 이번에 한 걸 내가 읽어보니까 이번에 숙제가 진짜 굿, 베리 굿이 엄청 많았어요, 이번에. 베리 굿이 굉장히 많아, 엄청 많았어요, 이번에. 이번에 숙제 이게 다들 막 모여가지고 선생님한테 욕 안 먹기 위해서 따로 나머지 공부하고 막 옥상에서 하고 이런 듯한 느낌이 들어. 막 이게 숙제가 비슷비슷하고 내용도. 그래서, 이게 아까 읽었는데 얘기 또 나오네, 막 이러면서 이게 서로 막 여기 이제 오래되니까 서로 이렇게 주고받아요, 정보를? 최민희 씨하고 저, 누구야? 누구지? 이 양반 이름이 뭐더라? 이상직은 항상 딴 얘기야. 남들하고 전혀 다른 얘기만. 최민희 씨하고 강명희 씨하고 얘기가 비슷하고 막 둘이 막 이렇게 서로 커뮤니케이션 해요? 안 해요? 강명희 씨가 베리굿이야, 베리굿. 4번 안 썼는데 4에 해당하는 내용 이렇게 써놨잖아, 내가. 베리굿, 소문자 베리굿. 자, 우선 돌려주면서 다들 잘했기 때문에 야단칠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숙제해서 자네 왜 숙제 안 냈나? 다음 주에? 틀림없어? 지금 여러분들 숙제를 제가 돌려주면서 검토 반드시 한 번씩은 생각해둬야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어요. 지금 최민희 씨 숙제 보니까 영국과 네덜란드 전쟁의 패배로 네덜란드는 제해권마저, 그러니까 1652년부터 1672년까지 3차에 걸쳐 일어난 영국 네덜란드 전쟁의 패배로 네덜란드는 제해권마저 영국에게 넘겨주게 되고 결국 영국이 최후의 승자가 된다. 영국이 이러한 위치에 오른 데는 결국 네덜란드가 한몫했다. 이 다음에 중요한 얘기 하나 있어요. 네덜란드의 잉여 자본이 수익률 높은 영국 국채에 투자된 덕분에 영국에서는 그 돈을 활용해 비교적 용이하게 기술전이가 가능해져 생산의 기술적 혁명을 일굴 수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있거든. 이게 그러니까 네덜란드는 오늘날에도 네덜란드 하면 생각나는 게 필립스 텔레비인가? 그거밖에 없어요. 제조업이 발전하지 않은 나라예요. 이때도 네덜란드 상업국가였거든. 그러니까 네덜란드는 장차 어찌 될지 모르고 잉글랜드 국채를 샀던 거야. 수익률이 높으니까. 아주 원시적인 형태이긴 하지만 이른바 금융자본주의가 돈 놓고 돈 먹는 금융자본주의 있잖아요. 금융자본주의가 시작된 게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은행 이런 쪽부터거든. 그래서 네덜란드는 잉여자본이 있었고 상업을 통해서 축적한 잉여자본이 있었고 이 잉여자본을 수익률 높은 영국 국채에 투자했어요. 그러면 영국에서는 국채를 팔아서 현금이 생겼고 그걸 가지고 영국은 생산의 기술적 혁명을 일으킬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네덜란드가 해외에서 벌어들인 돈을 영국 국채에 투자함으로써 영국에게 좋은 일을 하게 됐고 그로써 영국은 영국 네덜란드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아주 근원적인 바탕을 마련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이런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다시피 이미 17세기부터 세계 경제는 글로벌한 차원에서 이루어졌어요. 물론 제가 다음 주에 이제 그 책은 소개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이제 세계사에 관한 책들을 많이 읽어야 되니까 물론 세계사라고 하는 것 본격적인 의미에서의 세계 글로벌한 차원에서의 어떤 역사가 쓰여지기 시작한 것은 몽골 제국부터입니다. 물론 이건 가설의 상태지만 세계 제국을 만든 것은 알렉산드로스보다도 더 나중에 나온 대원 몽골 제국부터예요. 유라시아 대륙하고 대륙이 말하자면 그 사람들이 따그닥따그닥 말 타고 다니면서 했잖아요. 그때부터 세계사라고 하는 개념이 생겨났어요. 근데 오카다 히데오라는 사람이 쓴 세계사의 탄생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다음 주에 그거는 소개해드릴게요. 최근에 읽었는데 아주 재밌었어요. 아주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때 이제 몽골 제국 때부터니까 적어도 12세기부터죠. 12세기부터. 당나라 때 물론 실크로드가 있었지만 세계 제국이라고 하는 개념이 성립하기는 어려웠죠. 그런데 이미 지금 17세기에서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글로벌라이즈드, 그러니까 전 지구적 자본주의 시스템이 굴러가는 조짐들이 보였다고 하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자, 잘했어. 그 다음에 광명현 씨, 이봐. 1번, 2번, 3번을 썼는데 2번 안에 4에 해당하는 내용을 썼어요. 이거 4에 해당하는 내용인지 몰랐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4에 해당하는 내용을 썼잖아요. 그래서 베리굿이야. 이걸 알고서 4로 이렇게 썼으면 대문자 베리굿을 줬을 텐데 불쌍하게도 안쓰럽게도 안 됐어요. 참 내용이 좋았는데. 지금 이제 4에 해당하는 내용이 뭐냐면 이러이러한 앞에 1, 2, 3번을 통해서 4번 로크의 정치 사상이 어떤 것인가를 추론해 볼 수 있겠는가? 그 추론이 무엇이겠는가? 이거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강명 씨가 내놓은 얘기를 보면 내가 왜 이것이 잘 써졌다 이렇게 말하냐면 이러저러 했다 보다. 이거 어디서, 어느 책에서 이거 읽었어요? 너무 여러 개를 봐가지고. 너무 여러 개를 봐가지고. 2번이요? 네. 아니 2번. 네. 그러니까 영국사. 좌뇌와 우뇌 중에 어떤 쪽이 발전해 있어요? 골고루 발전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할 수 없어. 근데 지금 이게 알고 썼는지 모르고 썼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은 영국의 명예혁명이 내포한 의회주권의 원칙은 부르주아 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였다. 여기까지 우리가 알 수 있어. 그런데 명예혁명 후 상업적 경향을 띈 지지층이 의회를 장악하고 국가정책을 시민사회의 필요와 운동에 대한 반응의 일환으로 세움으로써 이제 정치와 경제의 분리가 일어났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정치와 경제의 분리가 일어났다는 말은 뭐냐면 이 내용 모르죠. 일단 쓴 거지. 정치적인 영역하고 경제적인 영역이 일단은 분리가 돼. 함께 맞물려서 가긴 하는데 이제 우리가 재정경제부가 있고 그다음에 내무부가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 17세기 이 무렵에 이제 그게 분리가 돼. 그런데 그거를 바로 이어서 강민 씨가 이제 쓰기를 국가와 시민사회의 분리는 시장의 핵심적 위치 이렇게 되어놨거든. 지금 정치와 경제의 분리가 일어났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바로 국가와 시민사회 분리라는 말을 썼거든. 근데 국가와 시민사회라고 하는 즉 국가와 시민사회 분리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새로운 개념이거든. 이거는 19세기 중반에 헤겔이 만들어놓은 개념인데 이 영국사를 쓴 사람이 이 책을 쓰면서 그 사건이 국가와 시민사회의 분리가 이때부터 일어났다라고 말한 거예요. 국가와 시민사회라는 건 뭐냐면 이때 보세요. 의회가 있어. 그 다음에 왕권이 있는데 1차적인 대립은 여기에서 일어나죠. 근데 의회에 상업적인 성향을 띈 지주층이 토리당이 있고 그 다음에 상업 부르주아인 휘그당이 있어요. 그러면 요 사람들은 자기네들의 이익에 요 사람들 이제 철저하게 경제적인 이익이라고는 원칙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인데 자기네 이익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여 나가면서 요것만 가지고 안 되니까 요것을 바탕으로 해서 법을 만들죠. 그죠? 입법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좁은 의미에서 요것은 경제의 영역이고 요것은 정치의 영역이에요. 물론 이 두 개가 긴밀하게 맞물려 들어가니까 정치경제학, 정치경제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일단 내면적으로는 이게 분리가 되거든. 즉 경제의 영역하고 정치 영역. 근데 입법을 하고 이 입법에 따라서 법을 수행하고 제대로 안 하는 사람을 갖다가 처리하는 일은 사법이란 말이죠. 흔히 말하는 입법, 행정, 사법 요 세 가지, 요 세 가지 일을 하는 영역, 요 영역을 좁은 의미의 국가라고 그래요. 이거를 좁은 의미의 국가. 그리고 요 영역, 경제적인 이익의 관계에 따라서 움직이는 요 영역, 요것을 시민사회라고 이렇게 불러요. 서구 개념에서. 시민사회 운동하는 거하고 좀 달라. 박원순 변호사 이런 사람이 하는 거하고 NGO 이거 달라. 이게 원래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전체 이걸 탁 털어서 넓은 의미에서 국가인데 이제 넓은 의미에서 국가인데 이 국가가 좁은 의미의 시민사회, 경제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움직이는 시민사회, 이 시민사회 작동은 시장이라고 하는 것에서 움직여 나가는 거고 이 시민사회하고 좁은 의미의 국가, 즉 입법, 행정, 사법이라고 하는 것이 행해지는 정치의 영역, 이걸 국가라, 좁은 의미의 국가. 넓은 의미의 국가가 시민사회와 좁은 의미의 국가 또는 국가기구로 나누어지는 출발점이 이때부터 있었다. 요 얘기예요. 요게. 요거는 아주 많이 이 연구를 한 성과로서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박동수 군이 베리굿이야, 베리굿. 지금 자연 3번 문제가 노크 당시에 네덜란드와 잉글랜드의 자연과학 발전은 어땠는가? 이게 3번 문제였어요. 그러면 그냥 우리는 잉글랜드는 노크의 친구인 1급 과학자들, 즉 화학의 아버지 로버트 보일, 물리학자 토머스 시드넘, 그 다음에 아이작 뉴턴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 그리고 이런 과학이 발전함으로 해서 기술도 발전하고 그렇게 기술이 발전돼서 18세기가 되면은 등대 같은 것도 만들어지고 대규모로 큰 다리도 놓아지고 뭐 해저터널 이런 시도도 나오고 그래요. 18세기 오면은. 그런데 그것이 산업에 1차적으로 발전을 줬다고 생각할 수 있죠. 영향을 자연과학이 발전하면 지금 생돈 들여가지고 우주항공연구소 저기서 나로호인가? 전 나로우라고 그래서 전 무슨 나루토 얘기인 줄 알았는데 그게 우주과학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그걸 하잖아요. 근데 그거 왜 하는지 아세요? 강민 씨 왜 하는지 아세요? 그걸 네? 그냥 우주로 가고 싶어 이런 마음이 나의 꿈 우주 이런 거예요. 최첨단의 항공 우주 기술을 갖다 이렇게 개발하잖아요. 그러면 부수적으로 떨어지는 기술들이 많거든. 이를테면 우주선이 이렇게 대기권을 뚫고 나갔다 나가는 건 쉽지. 우주로 가는 건 쉽지 그냥. 다시 오기가 어렵죠. 이 들어올 때 엄청난 열, 이렇게 대기권에 다시 재진입하려면 엄청난 열이 날 거 아니야. 그러면 요 우주선 요 앞에 요 꼭대기 있잖아요. 꼭다리가 웬만한 금속이면 타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안 타게 하는 그것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주선 하나를 갖다 만든다 할 때도 그럼 그런 재련 기술도 발전하겠죠. 또는 내화 벽돌을 쓰거든 거기다가. 세라믹 벽돌 같은 걸 붙인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파생되는 기술들이 많아. 그러니까 최첨단 기술을 집약하고 있는 항공 우주산업을 발전시키면 그에 따라서 곁들여지는 하드웨어라든가 또는 이번에 발사가 지연된 게 소프트웨어 뭐 결함이 나타났다고 그랬잖아요. 하드웨어는 이상 없다. 소프트웨어 문제가 있을 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내가 계속 이렇게 모니터링을 내가 하고 있거든. 연락이 안 오니까 내가 직접 봐야 돼. 아이씨. 관심 있는 시민들에게 좀 연락도 좀 해주고 그러면 좋은데. 그 공반도로 갈 수는 없잖아. 여기서 강의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는. 그렇게 발전하면 동시에 그것이 이제 일종의 네트워크 효과가 있는 거죠. 파급 효과가 있는 거지. 다단계처럼. 그런데 먼저 17세기의 자연과학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가져다준 효과라고 하는 것은 우선 산업적인 바탕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지금 박동수 군이 여기다 얘기했던 것처럼 세상을 보는 시각 자체를 바꿔준다 이 말이죠.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상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그 다음에 그걸 관찰해갖고 기록을 하고 그 기록을 바탕으로 해서 원리를 만들어내고 하잖아요. 그럼 그 원리를 갖다 계속 이어져 가면 우주 전체 원리도 알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기 뉴턴이란 말이죠. 만유인력의 법칙 이런 것들이. 그렇게 되면 1차적으로는 전통적으로 사람들이 믿어오던 신이라든가 이런 존재들에 대해서 의문을 품게 되는 거고. 신적 중심의 세계관을 물리치는데 이런 자연과학 기술의 발전이, 자연과학의 발전이 세계관 자체를 바꿔주는데 큰 영향을 하죠. 거기다가 여기 보면 인간의 본성에 관한 로크의 생각은 물리학을 모델로 삼았고 뉴턴의 세계관 속에서 사회를 다루었다. 따라서 그것은 원자론적으로 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건 뭐냐면 지금 원자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각각의 하나 원자 자체가 완성된 세계들이잖아. 그럼 우리는 오늘 읽을 건데 로크의 기본적인 생각은 뭐냐면 각각의 개인은 재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재산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 사회 중심이죠. 개인이 오케이 해야 국가에서도 그 개인의 재산에게 손을 댈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미 중심이 세상에서 중요한 것의 중심이 국가가 아니라 개인으로 넘어왔단 말이죠. 그랬을 때 사람들이 봐라 세상의 이치가 원자가 중심 아니냐 그러니 사회도 개인의 중심 아니냐 이런 설명 모형을 가지고 이 사회 이론을 갖다가 정당하는 데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 이게 이제 2차적인 파급 효과지. 그러니까 지난번에 내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자연과학이 발전하게 되면 철학자들이 더 이상 이렇게 설 수 있는 땅이 없어지는 거라. 지난번에 그 얘기했죠. 만약에 텔레비 나와가지고 내가 여러분 제가 굉장히 유명한 철학자입니다. 동대문에서 강의도 하고요. 네? 아주 끝내줘요. 고전 열권 읽기 살주나 했는데요. 어쩌고 막 하면서 그러니 여러분들 지금까지 오른손으로 똥 닦던 분들은 왼손으로 닦으세요. 그래야 오래 삽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저 시청자 게시판 난리나지. KBS 문 닫아라. 어? KBS 불러줄 리도 없지. EBS는 더군다나 안 되고 교육방송이니까 몰교육적으로 생겨가지고. 뭐 신변교육대라고 모를까 이게. 근데 만약에 의학박사가 나와서 그러면 사람들이 시청자 게시판에 미어 터지지. 그분이 진료하시는 병을 알고 싶어요. 근데 그지? 물론 내가 해도 그 강연 박사 계신 곳을 알고 싶어요. 이제 우리 사는 연희빌라 테러해버리려고 저런 놈 없어져야 돼. 막 어딨지 변두뽀 같은 놈이 나타나서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 다르잖아. 그러니까 사람이 이 무엇을 더 어디에다가 더 크레딧을 주느냐, 신용을 주느냐, 이게 달라지거든요. 근데 이때 바로 뉴턴이나 이런 사람들의 세계관이, 자연과학적인 세계를 보는 시각, 이것이 사회를 보는 시각으로도 넘어올 수 있다고 하는 것. 요게 2차적으로는, 그리고 좀 더 진동이 큰 파급 효과라고 할 수 있어요. 김수현 씨. 어디 있어? 아, 김수현 씨 잘했어. 유지현 씨. 딴 생각하지 마. 쉽게 담아주면 돼. 1번, 2번밖에 안 한 사람도 있어요. 이건호 학생이 이게. 이건호 학생이, 왜 그래? 왜 나보고 입 다물라고? 니가 뭔데? 뭔데, 임마. 이 보면은 이게 17세기 이 잘 써서 굿이야 굿. 17세기 중후반기는 영국의 경제가 호황기에 놓여 있을 때였다. 아시아에서는 동인도 회사를 만들어 온갖 향신료와 직물을 팔아댔고 대서양을 건너 아메리카에서 식민지를 건설해 착취를 해댔다. 야 여기 지금 채팅 클럽이야? 나하고 채팅해? 뭐 팔아댔고 해댔다. 아 그게요? 그게 뭐? 아가 왜? 응? 아니야. 아빠한테 말해봐. 나 이거 읽다가 숙제 있다가 웃어 죽는 줄 알았어. 아 그게 향신료 직무를 팔아댔고 대세가 끝나 아메리카에서는 식민지를 건설해 착취를 해야 됐다. 그러면 착취를 해야 되는 건 어떻게 하는 거냐? 착취를 막 심하게 하는 게 해야 되는 거냐? 아 입장을 바꾸는 거 생각해봐. 한번 이거를 막 여기서 읽어. 막 이게 내가 굉장히 이건호 이래서 이게 고등학생의 그 숙제라 해서 우습게 생각하지 않고 진지하게 막 읽는단 말이야. 근데 밑에 왔는데 해야 됐고 근데. 뭐. 왜? 아가 왜? 그리고 이 녀석 오늘 학교 소집일인데 소집일인지 모르고 안 갔대. 너 내일 밴드부 형들이 아마 찾아갈 거야. 벌써 다 빼버리라네. 잘했어. 박정경 씨. 네. 여기 뭐 내가 지적해놨어요. 권승주 씨. 아 베리굿. 오타 하나가 있는데 그럼 놔두고. 지금 권승주 씨가 한 것 중에서 우리가 한번 딱 짚어봐야 되는 지점이 당시 유럽의 최대 상업 국가가 바로 네덜란드 공화국이었으며 오렌지공 윌리엄은 일종의 상인들의 대표로서 공화국을 통치했다.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중요한 게 새로운 모형이 시도되는 거예요. 이게 네덜란드. 그러니까 전에 어디선가 저 꽤 오래전일 거예요. 우리 집에 테레비가 있던 시절에 내가 그거 본 거니까. 사회적인 갈등이 생겨났을 때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다큐멘터리였어요. 말하자면 르포. 근데 네덜란드의 사례 이렇게 갖고 나온 게 있는데 네덜란드의 특징이 위원회가 많다. 그래서 위원회 국가라고 부를 정도로 네덜란드에 뭔 사건이 벌어지면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걸 한대요. 그러니까 그게 이때부터 생긴 전통이에요. 렘브란트의 그림에 야경꾼이라는 그림이 있어요. 아는 분 손들어 보세요. 그 그림을 아는 사람. 알아? 이상훈 알아? 숙제도 안 내는 사람이 그림만 보고 다니나? 응? 김은사하고 이상훈아 왜 숙제 안 냈어, 이번 주에? 안 그래도 오늘 내가 얘기하려고 했어. 응? 이따 쉬는 시간에 이제 차고에서 봐. 야경꾼 그림 어떻게 생긴 그림이야? 실제로 그 낮인데 화학 염료 때문에 밤처럼 보이는 그런 그림인데. 제작상의 기법은 중요하지 않아.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나타나 있는 거야?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당시 그 모자 있잖아, 이게? 쓰고. 뭐, 이게 뭐, 숙제를 못한 사람들이 그림을 잘하는 거야. 빨리 얘기해봐요. 모자 쓰고. 그 야행꾼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바로 부르주아 위원회 위원들이야. 그게. 양아치들이 아닌 거라. 그 사회의 중심적인 인물들. 왜? 초상화로 그려졌기 때문에. 아무나 초상화에 안 그려. 왕들에게만 초상화를 그리다가 17세기 들어오면 이제 부르주아들이 초상화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다비드나 이제 프랑스 신고정파 화가 신고전주의 화가 다비드나 이런 사람이 나오면 다시 이제 나폴레옹의 쫄바지 아저씨들이 이제 나타나는 루이 14세 이렇게 쫄바지들이 나오는데 부르주아 계급이 초상화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거든. 근데 그게 야경꾼, 렘브란트 야경꾼에 나타난 그 사람들이 바로 부르주아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네덜란드를 이끌어가는 사람들. 그래서 여기 보면 상인들의 대표로서 공화국을 통치했다. 상업으로 부를 축적한 영국의 의원들로서는 확고한 프로테스탄트이자 상인들의 통치자인 윌리엄 공에게서 제임스 2세와 같은 위험 요소는 없을 것으로 보였을 것이다. 이겠죠. 즉, 이 영국의 명예혁명이 일어날 때 영국의 의회 의원들이 오렌지 공을 땡겨오는 이유가 얘가 프로테스탄트이기도 하지만 이미 이 사람은 네덜란드에서 상업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들하고 어떻게 대화하고 커뮤니케이션 할지를 아는 사람이었으라는 정보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땡겨오는 거거든. 이게 이 당시에 하나의 상업적인 그런 마인드. 이게 시대정신이다. 이게 시대정신이에요. 그래서 이때 생겨난 용어가 하나 있는데 이걸 이제 제가 이제 다음 달에 몽테스키에를 할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바로 그게 온화한 상업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때 생겨나요. 여기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전쟁하다가 지쳤어. 30년쟁하다 지쳤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전쟁으로 뭔가를 해소하기보다는 사람들이 머리를 써서 잔머리를 써서 이성을 써서 상업활동에 종사하게 되면 싸움도 안 할 테고 상업을 활동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타협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상업활동은 자기 자신의 부를 늘리려고 하는 활동인데 자연스럽게 그것이 나라의 부를 늘리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아담 스미스에서 나타나는 보이지 않는 손의 작용에 의해서 시장이 작동을 하게 시장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손의 작동을 하게 되면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저절로 사회 전체 이익이 된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아담 스미스의 독창적인 생각이 아니라 아담 스미스가 그걸 집대성한 거라. 그러니까 이 당시부터 이미 온화한 상업이라고 하는 개념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이것으로써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폭력적인 성향도 없애고 또 상업활동을 하려면 머리를 많이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성 발달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가 13살에 부자가 된 키라를 읽히는 부모들이 가끔 있잖아. 네? 13살에 부자가 된 키라 내 딸로 삼고 싶어. 나는 48살이 되도록 부자가 못 돼가지고 그런 얘기가 좀 하나 있으면 납치라도 아니 안 되겠네 이런 말. 그래서 지금 상업이라고 하는 것 있잖아요. 이게 하나의 시대정신으로 자리를 잡기까지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권승주 씨가 이게 낸 레포트에서 우리가 볼만한 건 뭐냐면 지금 존 로크도 그렇고 토마스 홉스도 그렇고 이 사람들은 자연법이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자연법. 근데 이 자연법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적용되는 보편적인 법칙으로 되죠. 자연법이.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서 관철되는 것이고 이성에 의해서 발견되는 것이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각각이 가지고 저 제임스 1세가 왕이 되고 제임스 2세가 왕이 되고 그러면 왕마음 아니에요? 왕마음 아니에요. 그죠? 가령 여러분들 청나라 황제 중에 사고전서라고 하는 그 프로젝트를 했던 걸륭제라고 아주 유명한 왕이 있어요. 걸륭제. 그러니까 강희제, 옹정제, 걸륭제 해서 이렇게 세 명의 황제가 청나라 전성기를 이끌었는데 걸륭제가 왕을 오래 했죠. 이를테면 존 F. 케네디가 대통령이 된 게 62년인가? 뭐 그때쯤 됐잖아요. 만약에 그 사람이 아직까지도 미국 대통령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깝깝하죠? 걸륭제가 그만큼 했어요. 왕 노릇을.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내가 지금 비유해서 말하는 게 우리 지금 3년도 너무 멀어. 깝깝하지? 지금 왕정국가라고 생각해보세요. 이제 박근혜도 계셔. TK 본좌, 박본좌. 박근혜, 어려서 부모를 여인 박근혜 양이 있어요. 응? 아휴, 그것도 5년 남았네. 하여튼 우리 사람들이 서른 되기 전에는 좋은 세상 오기 힘들어요. 난 다음에 박근혜 찍을 거거든요. 그냥 계속 하셔야 되겠어요. TK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그 박근혜 양, 만약에 생각해보세요. 우리 3년도 길어.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얼마나 좋은지 알겠죠. 그죠? 세종대왕 훌륭해요. 근데 세종대왕이 훌륭한 왕이라 해도 사실 지겹잖아요. 아직 우리가 그 이집트 왕 중에 람세스 2세 있죠. 람세스 2세. 람세스 2세가 재위기간이 몇 년인 줄 알아요? 자네 아나? 동수? 람세스 2세 재위기간이 몇 년인 줄 알아요? 아는 사람 있어요? 석준이 자네 아나? 60년. 60년. 내가 태어났을 때 왕이었는데 죽을 때도 왕이야. 민주주의 너무 좋아요. 어쨌든 말종이 오더라도 이 군대 생활한 사람들 다 그러잖아요. 그래, 거꾸로 매달아놔도 국방부 시계는 간다. 그래, 어쨌든 제대 날짜는 다가오니까 이거는 퇴임 날짜는 다가오고 있어. 저 사람이 죽을 날짜는 우리가 모르겠어도 민주주의 너무 좋아요. 고통도 잠깐이야. 잠깐 참는데 그죠? 눈 찔끔 감고 3년 동안 인문학 테스트 한 10대권 읽다 보면 3년 가니까. 우리가 점쟁이들한테 점보러 가면 그러거든. 운세가 안 좋으시니 공부나 하십시오. 이런 얘기 하는데 나라의 운세가 안 좋을 때는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올해 벌써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돌아가셨잖아요. 김수환 추기경,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올해 1년에 사그리 그 천주교 신자만 두 분 돌아가셨네. 사그리 그렇게 돼버렸잖아. 이게 나라의 운세가 안 좋을 때라.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잘한 거야. 선택 2009. 응? 고전입니다. 민주주의는 이게 민주주의가 좋은 거예요. 민주주의 이래서 좋은 거야. 근데 세종대왕도 우리가 성군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가만히 따져보세요. 세종대왕 때 그 한글을 만들었죠. 한글 왜 만들었어요? 어린 백성을 어엽히 여기서 만들죠. 불쌍하게 여기서. 그래서 뭘 만들었어요? 상강행실도 이런 거. 그때부터 말하자면 유교 국가를 이제 태종까지 해서 나라의 기틀을 세웠잖아. 그때부터 뭐냐, 세종부터 시작해가지고 유교국가 이데올로기를 갖다 사람들 머릿속에 이 박아 넣는 프로젝트가 시작이 됐죠. 성종 때 경국대전이 완성되고 부산대학 한문학과의 강명권 교수가 쓴 연료의 탄생이라는 책을 보면 그게 200년 동안 그 프로젝트가 얼마나 정교하게 이루어졌는지가 거기 나와요. 나중에는 그게 처음에는 그러니까는 조선시대 초에는 어우동 같은 사람도 나타났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돼? 끔찍한 일이 많이 벌어져요. 연료가 되기 위해서 남편이 죽는데 허벅지살을 칼로 째가지고 끓여서 먹였다는 등 이런 얘기가 강명관 교수가 그 조사한 것에 따르면 다 나와. 손가락 없는 여자가 다 일단 연료가 되려면 손가락 하나 정도는 없어야 돼. 시어머니 아프니까 손가락 끊어갖고 피를 먹였다는 등 이게 무슨 흡혈귀의 나라도 아니고 트랜실바니아냐 이게 지금 드라큘라의 고향 트랜실바니아야 뭐야. 강명관 교수가 조사한 것에 따르면 줄줄줄줄줄 나와요. 조선 후기로 가면 이게 뭐냐면 이제 이데올로기 세팅이 확 되니까 16세기 딱 되면 율곡이 태기이황 나올 때쯤 되면 완전히 빡 받쳐가지고 서양에서는 뉴턴이 프린키피아 쓰고 있는데 장희빈이 왕비가 되고 한쪽에서는 허벅지 잘라서 끓여먹이고 이게 그 출발이 지금 세종대왕 때부터라고요. 생각해보세요. 이 민주주의가 좋은 거야. 조갑제도 떠들고 내밀어 둬야지 어쩌겠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게 이제 왕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아비트로리 할 수 있다는 거죠. 자의적일 수 있다는 거죠. 왕은 얼마든지 자의적일 수 있어. 조선시대 때 왜가 일본에서 침략을 해오니까 중국의 만력제 황제가 명나라 만력 황제가 이게 보냈어요. 구원군을 이효성 장군 뭐 이런 사람 보냈잖아요. 그 사람 그 일을 제외하고는 정사를 돌보질 않았어요. 20년 동안 신하를 만나질 않았어 이 사람이. 예? 만력제가 서양에서는 스페인의 아르마다 무적 함재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안 만났어. 아무도 안 만났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왕이라는 건 어쩔 수가 없잖아요. 갈아치울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됐어. 근데 얼마든지 왕은 자의적이야. 기껏 해봐야 왕권 신수설. 하느님에게 왕권을 부여받았다. 권위를. 그럼 하느님을 우리가 갈아치울 수가 없으니까 왕을 갈아치울 수 없잖아요. 여기다 대놓고 너도 지켜야 되고 나도 지켜야 되는 자연법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세팅을 시켜. 딱 자의적인 왕에다가 자연법을 이렇게 세팅을 시키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자연법 사상이라는 게 별거 아니에요. 바로 이거야.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 언제 어디서나 작용하는 하나의 법칙으로서의 자연법을 세우는 거야. 이 자연법은 그러니까 아까 박동수 군대가 과제 돌려주면서 얘기했듯이 이 자연법, 내추럴 로잖아. 내추럴 로를 그대로 옮기면 자연법칙도 되죠. 이 자연과학으로부터 계속 끌고 오는 거야. 확실성의 근거를. 데카르트에서는 윌리엄 하베의 혈액순환설 이렇게 끌고 오잖아. 수학으로부터 끌고 오듯이 이제 더 이상 위쪽으로부터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계속 여기서부터 끌고 오는 거야. 옆에서부터 자연으로부터 이걸 끌고 와.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정치체제의 정당화를 이루어내는 거죠. 이게 바로 요 사람들이 해놓는 중요한 업적이에요. 인간적인 것. 그 대신에 자연법은 보편적이야. 이 일장일단에서 보편적이야. 누구나 다 지킬 수 있어. 좋게 말하면 백인이 됐건 서양 사람이 됐건 동양 사람이 됐건 다 자연법의 지배 아래 있다고 할 수 있죠. 그죠? 근데 만약에 아직은 자연법을 모르는 사람을 인종주의적인 편견을 가지고 차별하기 시작하면 그게 이제 식민주의가 되는 거지. 서양에서. 서양 사람들이 자연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 문명이고 자연법을 모르는 사람은 아직도 왕정국가에 있는 사람은 야만이라고 생각하면 동양을 침략하면서 바로 그게 식민주의적인 마인드가 되겠죠. 근데 착한 서양 사람들은 아 너희들이 아직 이걸 모르고 있지만 알면 돼 하고 말하면 그것은 보편적인 인권 개념이 되는 거지. 이해가 되세요? 그게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라. 근데 하나는 이렇게 자연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게 보편적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대립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 아 자연법이라고 그러지 그렇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법률이나 제도나 이런 것들은 이런 보편적인 법칙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또 신의 뜻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풍토나 기후나 이런 것에 바탕을 둔 그 나라의 이 국민성, 민족성 이런 것에 바탕을 두고서 법률이나 제도가 나타난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요거는 요것이 이른바 자연과학적 자연법을 논하는 사람들은 자연과학적 보편주의라면 이게 자연과학적 보편주의 입장에서 있다면 요 입장에서 있는 사람들은 인류학적 상대주의 입장에 서 있어요. 인류학적 상대주의. 여기에 로크 때까지만 해도 이것이 강하게 드러나요. 왜냐? 여기 있어야 왕권 신수설이라든가 이런 것에 기대고 있는 왕의 힘을 물리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조금 왕의 힘이 완전히 힘이 좀 빠졌어. 빠지고 남은 사람들 생각해보게. 그런데 말이야, 이 프로이센 지역은 사람들이 조금 다른 것 같고, 프랑스 지역은 좀 다른 것 같고, 영국은 좀 다른 것 같고 하는 이제 왕의 힘으로부터 벗어나면 약간의 시야가 넓어지겠죠. 유연함이 생기겠죠. 그럼 이때 이제 인류학적 상대주의의 태도가 생겨나게 된다는 거죠. 요 생각을 내놓은 사람이 바로 우리가 다음 달부터 있게 될 몽테스키예요. 순서. 이렇게 하면서 인간에 대한 이해의 폭이 훨씬 더 넓어지게 되는 거죠. 요 생각이. 요건 이제 다음 달에 더 자세하게 합니다. 요 얘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요걸 제가 살짝 거론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단계에서는 자연법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과학하고 관계를 맺고 있고 동시에 이 자연과학하고 관계를 맺고 있는 이것은 왕권 신수설과 같은 전통적인 정치 권력 정당화 이론을 물리치는데 사용되었다고 하는 거, 그 측면이 있습니다. 이상 직구. 잘했어. 베리굿이야. 수고 많았어. 그런데, 오하나 씨는 잘못했어. 그렇죠. 왜 내가 이걸 했냐면 만물에 내지 않은 원리에 대한 사고는 로크의 단순관념과 복합관념이라는 개념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런데 단순관념과 복합관념이 뭔지 모르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거 쓰면 안 돼. 네? 단순관념과 복합관념을 알려면 누가 그 가만히 있어. 여기 아닌데 누가 참고한 책 중에 내가 돌려줬나? 그 사람 책을? 마이클 에이어스의 로크라는 책 누가 참고했는데? 동수? 마이클 에이어스의 로크라는 책 있어요. 그 출판사가 어디지? 국립. 국립출판사에서 나온 마이클 에이어스라는 사람이 쓴 로크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단순관념과 복합관념이라는 것이 잘 설명돼 있어요. 번역이 아주 잘 돼 있죠. 내가 번역했거든. 50만원 벌었어, 그거 가지고. 몇 년 됐네. 아이고, 책 좀 팔려야 될 텐데. 그 아주 번역이 잘 돼 있어요. 그 책을 참 좋아했어. 그 다음에, 황동희 씨. 당시 자연과학은 기존의 유럽을 지배하던 전제군주와 가톨릭에 대항하는 정치적 수단으로서의 의미도 가지고 있었다. 지금 내가 얘기했죠. 자연과학만이 아니라 자연과학적인 냄새가 나는 자연법론도 그런 거야. 내추럴이라는 단어가 지금은 우리가 이상훈 내추럴 무슨 뜻이야? 자연적인 또 그냥 내추럴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떠올라? 아무 생각이 안 나? 김은서 본래? 네? 본래의? 17세기는요 내추럴이라는 단어가 자연적이라는 뜻도 있지만 당연한, 정치적으로 합당한, 정당한, 합법적인 이런 아주 굉장히 폭넓은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왕이 하는 짓에 대해서 뭔가 딴지를 걸고 싶은 내추럴한 단어를 가지고 썼어요. 그래서 자연과학은 절대군주와 가톨릭에 대항하는 수단으로서의 의미도 가지고 있었고 동시에 자연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이론적인 바탕이 되기도 했어요. 그런데 중세의 스토아 철학이 보여주었던은 아니야. 스콜라 철학이요. 깜짝 놀랐어요, 내가. 진작 읽다가 막 착취를 해댔다, 뭐 이런 것처럼. 그 다음에 여임 논문 잘 썼어. 응. 그 다음에 강보란 씨. 어딨어요? 강보란 씨가 낸 것 중에 뉴턴은 중력의 법칙을 발견하였다. 이 법칙은 우주 속에 일어나는 모든 운동과 작용에는 그것을 지배하는 법칙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는데 이는 다른 사상가들에게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쓰지 말고 다른 사상에게 영향을 끼쳐댔다. 이렇게 써야 돼. 이럴 때는 그렇게 써야 되는 거라. 응? 착취를 해댔다 이런 건 쓰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뉴턴은 다른 사상에게 끼친 영향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해가 돼요? 그 다음에 만약 사물을 지배하는 보편적인 법칙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면 인간을 지배하는 보편적인 법칙도 잊지 말라는 법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고 있죠? 요거 만유인력이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그냥 우리는 만유인력이라는 말을 그냥 만유인력의 법칙 그렇게 말해요. 근데 한자로 쓰면 만유 인력입니다, 만유. 요 만유가 무슨 뜻이에요? 이상직군 얘기해봐. 만원을 가진? 이런 뜻인가? 만물이지, 만물. 예. 내가 말하면 예라고 대답하는 건 무슨 뜻인공? 어? 대답을 해대는군. 만물이, 만물. All thing. 예? 독일어 알레스 모든 것 만유라는 게 그러니까 요 안에 뉴턴이 만유인력의 법칙 그러면 사물을 지배하는 세상의 모든 사물을 지배하는 보편적인 법칙이 있다면 인간도 그 중에 하나잖아요. 원 오브 뎀이잖아요. 인간을 지배하는 보편적 법칙도 있을 테고 인간을 지배하는 보편적인 법칙도 우리는 자연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탐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겠죠. 그게 뉴턴이 끼친 영향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뉴턴의 자연체라고 수학적 원리 프린키피아 책을 놓고 날마다 시험 보고 막 이게 뭐 떨어지면 뭐 기압 받는 이게 그걸 공부했다는 게 아니라 뉴턴이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생각 있죠. 요 생각이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인간을 관찰하고 인간들의 행동에 관한 이론을 만든다면 그 보편적인 법칙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는 데까지 생각이 닿았다. 그런데 행동에 관한 이론을 만들고 인간을 관찰한다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경험론의 방법을 가지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존 노크였던 거지. 이해가 됐어요? 자기가 써놓고 내가 설명해줘야 알 것 같아서 내가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네, 수고 많았어요.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이제 전 세계를 항해하고 뭐 하는데 끼친 영향이 이게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해상식의 발명 이야기 경도. 단단하면 정도가 아니라 경도. 라티튜드 경도. 요 책. 사도 그만 안 사도 그만인데 지난번에 곁에 두는 세계사 이런 거 사야 돼요. 검사했어. 주문했어. 주문을 안 해야 되네. 주문을 해야 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출판사하고 아무런 관계 없어요. 네? 이 책은 사도 그만 안 사도 그만이라 생각 없는 나무에서 나왔는데 이거는 뭐냐면 해상 시계가 있어야 시계가 있어야 말하자면 그 배의 위치를 잴 수 측정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해상 시계를 발명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렇게 그냥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 톱니바퀴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거든. 시계 보면 톱니바퀴 있죠. 톱니바퀴가 말하자면 기계식의 중요한 핵심 부품이잖아. 그게 있어야 바다 위에서 흔들려도 해시계나 물시계하고는 안 되잖아요. 그게 되는데. 근데 여기에 보면 1662년에 왕립 학술을 창설한 쫄바지의 남자 찰스 2세도 나와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경도 문제, 그러니까 이 경도 문제라는 게 항해잖아요. 문제에 관한 대책을 촉구하는 상인과 뱃사람들의 탄원서가 영국 웨스트민스터 궁행전에 도착한 건 1714년 5월이었다. 명예혁명 이후입니다. 1714년 5월이었다. 그러자 6월에는 이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의회 안에 담당 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신속히 조처하라는 지시를 받은 위원들은 전문적인 조언을 구했는데 누구에게 조언을 구했느냐? 당시 72세 노인이었던 아이작 뉴턴건과 그의 친구 에드먼드 헨리에게 전문적인 조언을 구했다. 이렇게 나와요. 헨리가 누군지 알죠? 헨리 누구예요? 예? 헨리에서. 아, 역시 그 대인 관계가 좋은 사람들은 사람 이름만 해요. 헨리하고 뉴턴하고 친구라니까 친구 사이는 그렇게 잘해요, 오는지. 헨리가 업적이 뭐예요? 헨리 업적이 뭐예요? 헨리가 뉴턴에게 끼친 업적. 거기까지 못 가는 거라. 다른 쪽 내는 발전 안 됐어. 관계만 해요, 관계만. 한승희 씨 숙제. 헨리와 뉴턴의 깊은 관계를 조사하시오. 깊은 관계라고 그래서 깊은 관계? 어? 누가 누구를 어디까지 핥았고 이런 거 말고? 학문적인 깊은 관계. 헨리는 몇 년 전 세인트 헬레나 섬에 가서 남반구의 천체도를 작성했는데 밤의 풍경 중에서도 남반구 쪽은 사실상 천연지와 다름없었다. 그리하여 300여 개의 별들을 수록한 목록을 출판한 덕분에 영국 왕립학술원의 회원이 될 수 있었다. 그는 일찍이 자기 평가를 측정하기에 많은 여행을 했으므로 경도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개인적으로도 그 문제에 깊이 빠져있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헨리가 하늘을 측정하는데 여기저기 다니면서 했잖아요. 배 타고 다녔지. 그러니까 경도 문제가 심각했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제기됐을 때 아이작 뉴턴에게 조언을 구했다. 아이작 뉴턴 그러면 당대 최고의 과학자잖아. 이 사람이 이 문제에 개입했다는 것은 왕립학술원에서 자 늙음하게 뉴턴입니다. 지금 육과다 입고 일본식 저기 옷을 득 입고 이렇게 잠옷 입고 지금 초상화를 그렸는데 가오겠지 이것도 이제 나도 이 나이쯤 되면 잠옷 입고 한번 초상화나 그려야겠다. 그런데 이게 뉴턴이 뭐라고 했느냐 이 상황에서 시계를 이용해 정확한 시간을 알아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배는 움직이고 기후도 더웠다 추워지고 건조했다가 비가 내리는 등 시시각각 변하고 또한 위도에 따라 중력의 크기도 달라집니다. 아쉽게도 그렇게 정확한 시계는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정확한 시계가 만들어져야 경도가 정확하게 측정되고 그렇게 되어야만 영국의 해상무역이 폭발적으로 발전할 수 있겠죠. 안 그러면 다 난파된단 말이죠. 그 그림 있잖아요. 그 누구지? 난파선이라는 그림. 프리드리 카스파인가? 그런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은 정확한 해도와 항해술이 갖춰지기 전에 1599년에 이 그려진 그림이 있는데 네덜란드의 무역선 암스테르담호의 난파 사건을 그린 그림. 이런 그림들이 말하자면 서양 사람들한테는 아주 악몽과 같은 거였던 거라 이제. 그래서 요 당시 요 책 하나를 보면 해상시계를 발명한 이야기 요 하나를 보면 그 당시에 최고의 과학자들과 그 다음에 시계 만드는 기술자들을 하고 그 다음에 국가 그래 이 해상시계를 만들어내는데 말하자면 상금을 걸어가지고 시작을 했던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맞물려서 그 17세기, 18세기의 서구의 이른바 문명의 발전을 이뤄냈는가 이걸 잘 알 수 있어요. 사도 그만 안 사도 그만. 이 도서관에다가 이 비치에 신청을 하라고 그래가지고 도서관에서 빌려 읽으면 돼요. 이런 거는 살 곁에 두는 세계사 같은 거 사야 되는데 이건 안 사도 됩니다. 쉬는 시간에 잠깐 보세요. 좀 쉬었다가 노트책으로 들어갑시다. Thank you.